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할래요. 이 손 놓지 말아요. 그대 작은 입술로 내 이름 부를 때 그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죠. Oh, I can live without your love. 눈을 감아도 그대가 보여. 귀를 막아도 그대 숨결이 내 가슴속에 메아리 치듯 들려오죠. 사랑한다고 그대 하나만 바라본다고 그대 얼굴만 내 가슴에 그대만을 담아요. 내 가슴속에 메아리 치듯 들려